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헬렌 켈러는 말하고,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이라고 엘버튼 허버드는 말하며, 20대의 당신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지만 50대의 당신의 얼굴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코코 샤넬은 말해요. 한 권의 책은 과감하지 않은 당신을 모험으로 이끌고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의 나이든 얼굴을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통해 이야기 나눠요. 안녕하세요. 이희주의 분홍담소입니다. 오늘은 책을 소개를 할 건데요. 제가 읽은 책을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잡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잡지냐면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HAEG 월간 책입니다. 월간 책에서 매달 이달의 새 책이라는 포스트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 달 8월에 새로 나온 책에 대해서 포스팅 되어 있는 거를 읽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시고 나서 찾아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읽어 볼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좋아요를 눌렀는데요. 여러분들께 이런 책이 나와 있음을 소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포스트는 지금 24,506명이 읽었다고, 지금 시간에 읽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 얼만큼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아시게 된다면, 아, 이런 책도 있구나를 아셨으면 좋겠어서 공유를 합니다. 문학 소설입니다. 아편 전쟁이라는 책 제목을 가진 책이고요. 아편 전쟁은 저자가 이원태 김탁환입니다. 김탁환. 이름 어려워. 발음이 어렵다. 이름사에서 출판을 했고요. 발매는 2016년 5월 27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바로는 부산 출신의 아편쟁이 아들 최창하, 벌교 출신 입담왕 송상현, 고성 출신 주먹 나용주는 저마다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인천으로 향하는 증기선에 오르고 친구가 된다. 증기선이 인천에 도착한 뒤 그들은 인천 조계지에서 일본 회사 대일해운의 하역 노동자 생활을 시작한다. 그 후 최창학은 청나라 기녀에게 첫눈에 반한다. 빛과 아편의 구렁텅이에 빠진 여자였지만 그녀를 향한 최창학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간다. 이거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이거는 읽어볼 거야. 너무 이렇게 잘 되어 있어. 궁금해. 이거는 소설을 궁금하게 하는 이 줄거리 내용. 아, 이래서 이렇게 궁금을 하고 막 재밌겠다 하고 읽어보면 막상 아닐 때가 많아서 스포일러가 필요해요. 스포일러. 하지만 검색을 안 해보고 나중에 읽어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뭔가 저에게 이렇게 막 약간 핑 하고 꽂혔어요. 핑. 두 번째 소설은 골든보이입니다. 골든보이는 타라 설리번이 저자이고요. 출판은 주니어 김영사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출판사예요. 유명하지 않나 봐요. 아닌가? 나한테만 모르는 건가? 나만 모르는 건가? 발매는 2016년 5월 19일. 아, 근데 이거 8월의 책인데 뭐 발매는 다 최신은 아니네요. 하지만 뭐 8월에 추천 책인 거겠죠? 이 책에 밑에 적혀 있는 거는, 이 책은 실제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알비노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다.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알비노 소년이 스스로 스스로 목숨을 구하고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하보는 흑인이지만 노란 머리카락에 새하얀 피부를 가진 알비노 소년이다. 알비노의 시체 조... 으아. 알비노의 시체 조각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미신 때문에 사람들은 하보를 죽이고 그 시체를 잘라 팔려고 한다. 와씨, 이거 완전 호러인데? 아, 뭔가 읽어보고 싶긴 한데 되게 호러야. 아, 저 호러 되게 싫어하거든요. 호러 미스터리물, 미스터리물 중에서 셜록 홈즈나 명탐정 코난 아니면 뭔가 아르센 리팽, 그 중에서 발음 이상해. 아르센 리팽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아니, 사실은 요즘에, BBC인가? BBC의 셜록에 빠져서 셜록 홈즈가 되게 끌리긴 한데, 아직 책은 안 읽었어요. 책은 안 읽었어. 근데, 책으로 읽은 거는, 아르센 리팽밖에 없어요. 그거는 책으로도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산 거라서 되게 어린이용인데 되게 재밌어. 나중에 어른용으로도 살까 생각 중이에요. 도둑인데. 그러니까, 뭔가 못된 사람인데 잘생긴 데다가, 똑똑하기까지 해. 뭐 이런. 되게, 아르센 리팽 멋있어. 여튼, 근데 이 골든보이는 되게, 무서운 소설이네요. 이게 실제 사건을 가지고 쓴 소설이잖아요. 되게 무섭다. 근데 이런 미신? 아, 그래. 뭐, 우리도 뭐, 이상한 미신 같은 거 가지고 있긴 한데, 와, 이거 시체 조각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거는 정말 끔찍하다. 아, 이거는 읽어볼지 안 읽어볼지 잘 모르겠는데, 읽어보긴 할것 같아요. 읽어보긴 할것 같긴 한데, 뭔가 끌리기는 끌리는데 무서울 것 같아서 지금 살짝 몸에 소름이 돋아 있어요. 아, 무섭다. 세 번째 소설은 샹들리에입니다. 샹들리에. 저자는 김려령. 이름 예쁜데 발음하기 되게 어렵다. 출판은 창비. 아, 창비는 압니다. 정말 저는 정말 유명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출판사. 발매는 2016년 6월 7일입니다. 한국 문학의 새로운 활력으로 주목받은 작가 김려령이 첫 장편 소설 완득이 이후 8년 동안 써온 작품들을 엮은 첫 번째 소설이다. 속도감 있게 읽히는 이야기 속에 촌철살인으로 돋보이는 명쾌한 김려령표 문체가 빛을 발하고, 다시, 명쾌한 김려령표 문체가 빛을 발하는 짧고 강렬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우리의 일생 보잘것없는 순간 속에서도 웃고 울고 다시 사랑하게 하는 힘. 오직 작가만이 전할 수 있는 에너지로 가득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완득이. 아, 완득이 들어봤는데 작가가 김려령 씨인 거는 처음 알았어요. 근데 완득이 아직 안 읽어봤어요. 완득이도 읽어볼 작품 중에 하나인데 안 읽어봤어요. 그거 뭐 유아인 씨가 그거 영화 찍지 않았나요? 안 봤지만 되게 막 이렇게 인기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은 약간 작품들을 엮은이라는 말을 보면 약간 좀 옴니버스식도 아니고 그냥 여러 단편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근데 저는 원래 그런 거 별로, 단편 소설 여러 개 묶어놓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완득이를 읽고 이 사람의 문체가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제 문체, 막 이렇게 끌리는 문체가 아니다, 막 이러면 안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엄마를 부탁해를 읽고 있는데, 분명히 이 신경숙 작가님의 리지는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처음 보는 그 문체예요. 되게 힘들어. 이거 분명히 베스트셀러 되게 오래 했던 책인데, 스테디셀러로도 지금 뭐 81인가? 막 그러고 있던데. 근데 되게 그 읽기 힘든 문체던데 그거 사람들은 되게 편안히 읽었나 봐요. 저는 되게 읽기 힘들어서 지금 사실 좀 났어. 하지만 읽긴 읽을 건데, 왜 그런 문체를 썼는지도 이해가 가는데 어려워. 여튼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책. 울지마 아이야. 저자 은국이와 시옹호. 출판 은행나무고요. 발매는 1900이래. 미쳤나 봐. 지금 1900년대래. 2016년 5월 23일입니다. 현대 아프리카 문학, 발음 진짜 꼬인다. 현대 아프리카 문학의 거장인 저자의 첫 장편 소설이자 아프리카 영어 소설 문학의 태동을 이끈 책이다. 아프리카 영어. 나 순간 아프리카어를 하는 한국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프리카 영어래요. 영어니까 뭐할수 있겠지. 탈식민주의 문학의 새로운 흐름을 열며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의 문학사에 영향을 끼친 소설로 1950년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케냐를 배경으로 한다. 격렬한 역사의 흐름 속에 한 개인과 그의 가족에 닥친 비극적인 사건들이 작품의 주요의 줄거리를 이룬다. 아프리카 문학이라고 하니까 되게 읽어보고 싶네요. 새롭잖아요. 사실 저자 이름만 봤을 땐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 문학이라고 하니까, 읽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몇 번째 책이지? 몇 번째 책인지 모르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책은 테레사와 함께한 마지막 오후들입니다. 저자는 후안 마르세, 출판은 창비, 발매일은 2016년 5월 20일. 당대 지식인들의 사회 참여 열기에 휩쓸린 상류 계급 출신 여대생 테레사와 빈민가 출신 오토바이 도둑 마룰로의 위태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오, 사랑 이야기면 읽어보긴 하겠다. 이 작품은 이야기의 재미와 사회적 화두, 문학적 시도 등을 두루 담아내어 에스파냐 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1966년 비블리오테카 브레베 문학상을 받은 바 있다. 왜 이렇게 길고 어려운 거야? 아니, 무슨 문학상 하면, 그냥 노벨 문학상, 막 이것처럼 좀 짧게 두 글자 막 이런 걸로 하지. 비블리오 브레베? 발음 되게 어렵네. 여러분도 따라 읽어보세요. 비블리오 데까 브레베. 어렵다. 근데 사랑 이야기라서 읽어보겠죠? 전 여자니까요. 남자도 읽어보긴 하겠지만, 대부분 여자들은 로맨스 소설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여섯 번째 소설은 인간의 증명입니다. 저자는 정석화이고요. 출판은 한스미디어, 발매는 2016년 6월 10일입니다. 이것도 지금 딱그 밑에를 딱 읽었는데,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살인 사건인가?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안 읽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나중에 소개할 잡지책을 하나 더 소개를 할 텐데, 그 책이 미스테리를 주제로 다루는 책입니다. 짧게 소개를 나중에 할 텐데, 그런 책은 특정 분야, 그 미스터리 분야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읽잖아요. 아니, 그렇게 막 수사 사건 막 이런 거 다루는 거 되게 좋긴 한데 뭔가 답답해. 그거 추리 막 해야 되고. 아니, 셜록 홈즈 같은 건요, 걔가 완전 좀 소시오패스, 자기가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시오패스라고 하면서 막 자기 혼자 막 아 하면서 그거 다 알고 자기 혼자가 막 이렇게 말로 수수수수 이렇게 풀어내주고 막 이러니까 안 무섭거든요. 근데 이런 살인사건 책을 보면 그 묘사라든가 그런 거 너무 끔찍해. 근데 여튼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을까. 하여튼간 삼천포로 또 빠졌어. 인간의 증명,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는 신혼부부가 타고 가던 웨딩카가 사고를 당한다. 의식을 잃고 죽어가던 신부는 극적으로 살아나지만 그로부터 7년 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다. 의식을 잃은 채 여자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다. 그곳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고 마는 여자. 여자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시간이 흐르고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어 있는 그녀. 그녀의 남자는 하필이면 보안사과에서 특급 연쇄살인마로 지목된 인물이다. 두둔. 짜고 치는 고스톱일 걸 같은 그런 경우의 수가 보이긴 한다. 근데 무서워. 여튼, 이거 그 다음에 소개할 몇 번째지? 7번째 책. 어쩌다 대가족, 오늘만은 무사히. 저자 나카지마 쿄코. 출판 예담. 발매 2016년 6월 10일. 이거 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 책 그림이 되게 예뻐요. 제가 모모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표지가 이쁘면 읽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들면 읽어요. 제목도 마음에 들고요. 표지도 되게 예뻐요. 정말 약간 딱 이거 일본인 작가 거일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 근데 원래 저 일본인 작가 거 안 좋아한다고 하면서 되게 잘 읽어요. 왜냐면 오픈 결말 싫어하는 거가 많은데 오픈 결말 아닌 것도 많아서 일본 작품 것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오픈 결말인 게 제일 싫어서 오픈 결말 되도록 안 읽으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어쩌다 보면 오픈 결말이네 할 때가 있긴 하죠. 근데 그게 여운이 남는 것도 있고 이거 얘네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감정을 쥐어짜게 만드는 그런 오픈 결말은 좀 싫어요. 예를 들면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던가 걔네들이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봐야 되는데 못 보고 또 애니메이션은 막 그 조카와 그 남자애가 다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열받음. 안 좋아. 이 어쩌다 대가족 오늘만은 무사히는 성인이 되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혹독한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매우 현대적인 문제들을 안고서 모두 집으로 돌아온 히다 집안의 세 남매.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돌아와 각자의 문제만으로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함께 살아가는데 다시 익숙해지느라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는 법 없이 와글와글 복닥거리면서 시끌벅적하다. 되게 좋다. 그러니까 뭐랄까 뭔가 가족 와 대가족 와 뭔가 예뻐 보이는 그 그림. 와글와글. 뭔가 제가 외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형제라는 말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형제에 대해서 부러움? 부러움? 아, 이런 말 하면 너가 외동이어서 몰라서 그래. 외동인 게 훨씬 좋아. 막 이러는데, 그거가 아직 20대까지만 해도, 20대 전에는 그런 말을 듣는 게 정말 일상다반사였는데, 20대가 넘어가니까, 확실히, 가족, 나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거? 부모님이 나중에 저보다 일단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저보다 일찍 돌아가실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남는 거가 만약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래도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다고 쳐도 만약에 안할 수도 있지만 한다고 쳐도 그래도 내 옆에 있는 내 피를 나눈 내 형제가 없다는 것과 있다는 것의 그 차이가 좀클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을 하면서 아, 형제에 대한 부러움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일곱 번째까지 했나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소설 마지막이네요. 여덟 번째 기운 뒤 저자 윌리엄 트레버 출판 한결의 출판사 한결의 신문 아니에요? 출판사도 있네. 발매 2016년 6월 7일 영어로 글 쓰는 현존하는 최고의 단편작가로 불리는 윌리엄 트레버의 중기 단편 모음집 맹인 조율사의 사별한 아내를 질투하는 현재의 아내의 이야기를 담은 조율사의 아내들, 외동 아들을 사이코패스 살인마로 의심하는 어머니의 고통을 그린 길버트의 어머니, 뜻하지 않은 계기로 시험받는 두 친구의 우정을 담은 우정 등 저자의 품이 있는 연민의 시선이 느껴지는 12편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너무 읽고 싶게 적어놨다. 읽고 싶게 적어놨어. 사별한 아내를 질투하는 현재의 아내. 외동 아들을 사이코패스 살인마로 의심하는 어머니. 이런 단어, 이거 두 개. 아, 너무 막장인데 재밌어 보이잖아. 막장은 싫으면서도 뭔가 보게 돼. 아, 답답해. 와,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기분이야. 막 이러면서도 보게 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자만 그런가요? 남자도 그렇지 않나요? 잘 모르겠네. 이거 은근히 맞네. 소설은 끝났고요. 문학 시 에세이입니다. 아, 지금 겨울 아닌데. 첫 번째 시 에세이는요. 내가 붕어빵이 되고 싶은 이유. 아, 붕어빵이 되고 싶은 이유래. 너무 귀엽다. 붕어빵 먹고 싶어. 아, 요즘에가 아니지. 지난번 겨울에 붕어빵을 몇번못사 먹었어요. 올해 겨울에는 많이 사 먹어야지. 저자 김인숙. 출판 시인 동네 시겠네요. 발매 2016년 5월 27일 월간 문학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넓고도 깊은 서정의 빛깔로 작품 활동을 계속해온 김인숙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다. 아름다운 것이 소멸한 혹은 아름다운 것을 상실한 이 시대에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는 이번 시집은 아름다운 것의 불멸성에 대한 김인숙의 찬가이며 그 자체로서 숭고한 빛을 뿜어낸다. 시인은 형상들에 대한 깊은 응시와 성찰로 근원의 세계를 파고들며 생명의 본질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와, 읽고 싶지 않게 이렇게 뭔가 이상한 말을 이렇게 막 해놨냐? 아니, 시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으면 좋은 시 하나를 떡하니 이렇게 그 포스팅을 해놔야지 좀 읽고 싶게 만들지 않나요? 뭔가 시야 좀그 이렇게 중략 이렇게 해가지고 좀 좋은 부분 뭐 이렇게 적어놔주지 차라리 그러면 읽고 싶을 텐데 뭐 아름다운 것의 불멸성에 대한 찬가 숭고한 빛을 뿜어내고 막아 이런 거 보면 뭐 알아야지 뭐그 하지 이거는 찾아보고 싶지도 않게 만드는 그런 문장 일반인으로서 이걸 쓰신 이 뭐라 그러냐 이건 김인숙 그 시인님이 아니라 이 포스팅을 한그 에디터가 시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었나? 왜 이렇게 써놨지? 근데 뭔가 제목은 마음에 들어서 읽고 싶어요. 읽겠죠? 저는 제목이 마음에 들면 읽습니다. 표지가 마음에 들면 읽습니다. 아, 지금 제 표정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텐데. 되게 지금 빵긋빵긋 웃고 있었어요. 아, 이거 뭐지? 저자랑 지금 두 번째 소개할 시 에세이는요. 저자는 한 번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분들이네요. 모던 에세이. 이게 원래 모던 에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던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이상 현진건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출판은 책 읽는 섬. 발매는 2016년 6월 10일입니다. 여건이는 박민호가 1910년부터 1940년대 후반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쳐 한국전쟁 사이에 발표된 수필 90편을 발굴하여 여건책이다. 냉전의 그늘 속에서 제대로 같이 받지 못했던 말이 이상했죠? 냉전의 그늘 속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김기림, 임화, 김남천, 아니구나. 김동석 등의 월북 작가와 대중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강경의 나혜석, 백신의 김일엽, 이선희, 지하련 등 여성 작가들을 두루 조명하며 낯선 문장을 새롭게 해석하고 단어들을 현대의 형식에 맞게 다듬었다. 현대의 형식에 맞게 다듬었다. 이 문장이 정말 거슬리네요. 사실 현대 문장에 현대의 형식에 맞게 다듬었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훼손을 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 작품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작품을 훼손했다고 생각을 해요. 번역가의 일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본 적도 없고. 근데 이 원본과 함께 있지 않다면, 되게 실망을 하고, 되게,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읽는 거가 그 사람의 작품과는 정반대의 스타일일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한국 글을 한국 사람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 문체를 다듬었다는 것은, 작가의 특성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번역가들, 외국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한국 사람 거를 옛날 그 단어들을 우리가 몰라서 뭐 그런 걸 바꿀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거할 때, 원본이랑 이렇게 우리나라 현대로 좀 현대적으로 바꾼 거랑 단어들을 현대적으로 바꾼 거를 좀 같이 놔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냥 저만의 바람이죠. 역사와 문화 파트입니다. 넘어가야지. 너무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했어. 역사 문화 첫 번째 책은 포르투나의 선택. 포르투나의 선택은 저자가 콜린 맥컬로, 출판은 고유서가, 발매는 2016년 6월 22일, 기원전 83년부터 기원전 69년까지 술라의 2차 로마 진군과 독재 그리고 그의 사후 10년간을 다룬다. 제1부 2부에서 가장 매혹적인 주인공의 한 명으로 출중한 외모와 명석함, 야비함을 동시에 지닌 술라가 피비린내를 풍기며 공화정의 기반을 흔드는 독재관으로 군림하다 노쇠하여 몰락하는 과정이 흥미롭게 그려진다. 안 읽을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끌리는 뭔가가 없어. 여러분은 끌리시면 읽으십시오. 저는 안 읽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역사책 막 읽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 사실 그 휴학 전, 그러니까 16년도 1학기 때 유럽 도시 역사 기행인가? 그거 수업을 들었는데 그거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발표 파트가 피렌체여서 피렌체 발표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역사 완전 꽉, 거기 역사 어느 정도 꿰뚫고 막 읽고 찾아 읽고 책 읽고 막 그런 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술라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좀 공화정, 그러니까 무슨 도시 이름이라도 좀 넣어놓지 그냥 로마의 진군과 독재. 그때 당시에 사실 로마가 하나가 아니었는데 통일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좀 되어 있으면 포르투나라고 하니까 저기려나 포르투갈 쪽인가? 포르투나. 아, 뭔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끌리긴 하는데 아, 좀 그렇게 끌리긴 하는데 읽진 않을 것 같은 느낌. 나중에 또 읽으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게 되겠죠? 읽은 책을 소개를 하니까 여러분들께. 그 다음 거는 글로벌 한국사, 그날 세계는. 저자 이원복, 신경주, KBS 글로벌 한국사 팀인 것 같네요. KBS 라디오 프로그램, 글로벌 한국사, 그날 세계는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 토크라는 자유분방한 형식과 시시콜콜 재밌는 이야기가 결합해 누구나 쉽게 한국사와 세계사를 비교하며 읽을 수 있다. 신병주와 이원복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는 그동안 따로 놀았던 한국사와 세계사를 하나의 시야로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와, 이거 읽을 것 같아요. 하! 뭔가 재밌어 보여. 시시콜콜, 토크, 자유분방.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이거 팟캐스트로 있으면 들어야겠다. 라디오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팟캐스트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글로벌 한국사, 그날 세계는. 이거 팟캐스트 들어보고 재밌으면 책 읽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그대로 이렇게 해서 요약 압축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팟캐스트를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책은 도시로 보는 미국사입니다. 저자 박진빈, 출판 책세상, 발매 2016년 6월 10일. 미국 주요 도시의 역사를 통해 현대 미국 역사와 사회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책에서 다루는 8개의 도시는 도시 형성 시기나 발전 시기 등이 조금씩 다른 만큼 각기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특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방식은 광활한 영토와 지역별 차이로 국가사 구성이 쉽지 않은 미국사 서술에 유용한 접근법이다. 안 읽을 겁니다. 왜냐? 미국은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됐어요. 아닌가? 몇 년? 200년? 200년 맞나? 200년밖에 안 되지 않아요? 저에게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하. 여러분들은 뭔가 읽고 싶으시면 읽으십시오. 미국사를 도시로 보는 건또 처음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주요 도시밖에 없으니까 사실 54주 아닌가? 54주? 도시는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주요 8개만 보는 거면 그렇게 막 저기 한 것 같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책은 반전의 시대. 반전의 시대. 저자는 이병한, 출판사 서해문집, 발매는 2016년 5월 10일. 저자는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오키나와, 티베트, 신장, 광둥, 베트남, 러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의 정치와 근현대사를 탈근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반전의 시대적 기운을 입증한다. 그리고 새 시대를 논할 새 논리로 천하, 덕치, 동학을 제시한다. 동시에 서방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동방의 옛 질서와 미래의 대안을 찾는 이때 한반도만이 유독 과거와 단절된 자기 소외의 자충수를 주고 있음을 꼬집는다. 뭔가 한반도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러지? 비난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러지? 악감정은 아니고, 뭐라 그러지? 단어 선택이 잘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간, 한반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읽고 싶긴 하네요. 근데, 탈근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뭔가 표지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읽고 싶진 않은데, 되게 촌스러워. 되게 지금 여기서 보면요. 되게, 1900년대, 1900, 그 약간, 일제강점 시대 때의 그런 표지예요. 아, 되게 멋없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하면 누가 읽어? 진짜로 제 생각인데, 표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눈에 팍 하고 꽂히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적인 표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교보를 갔다 왔는데, 교보를 갔다 오면서, 그 어떤 책, 제가, 읽고 싶겠다 하는 책을 그 가판 위에 올려져 있는 책들을 하나씩 다 찍어 와요. 이렇게 한 바퀴 쫙 돌면서 이렇게 다 찍어 오는데, 그니까, 유명한 책들, 유명이라고 해야 되나? 서점에서 미는 책들을 그 골라오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책, 뭐였지? 악마의 뭐 있었는데 하여튼간 그 책이 읽어보려고 도서관에서 이렇게 검색을 딱 하니까 최신판이랑 그 전판이 있었어요. 근데 표지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전판, 2011년도에 나왔던 그 전판은 되게 멋이 없는, 그러니까 비슷한데 약간 좀 다른데 최신판이 훨씬 멋있는 거예요. 훨씬. 진짜 훨씬 멋있어서, 이게 표지의 중요성이 이렇게 눈에 꽂히는 느낌이 확 다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아니, 표지를 아예 안 바꿀 거면 모를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거면 좀 표지를 좀 투자를 하지. 이게 뭐야. 안 읽고 싶게. 모르겠어요. 일단 읽을 책들 되게 많으니까 얘는 일단 패스. 베를린, 그 다음 책은 베를린 장벽의 서사입니다. 저자는 김영희, 출판 창비, 발매 2016년 6월 10일. 표지는 뭔가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그니까 딱 독일 국기처럼 해놨어요. 되게, 그러면서 그 사진, 그 부분에 그 사진들이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저자가 국제 문제 전문 기자래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료부터 2016년 현재까지 독일 현대사를 두루 살피면서 통일의 여정을 꼼꼼히 훑어본 독일 통일 70년사이다. 국내외 기존 관련 도서가 대부분 1990년 10월 베를린 장벽 붕괴 전후의 지정학을 주목하는 데 반해 이 책은 서유럽 특히 독일 정책 이반자 전문가들의 방대한 자료를 저자가 직접 살펴 통일 안팎의 이야기를 집약해낸 종합 역사서이다. 우와! 이거 읽어볼 것 같아요. 요즘에 지금 사드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상한 문제도 겹치면서 되게 불안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휴전 중이잖아요. 전쟁 국가죠. 하지만 전쟁 느낌은 안 나니까 전쟁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휴전 중이니까 전쟁 국가죠. 그거를 빨리 종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종전을 만들어야지 무슨 통일을 하든 말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종전이 돼야 되는데 언제쯤 될까요? 종전. 하여튼간 이거 보겠네요. 재밌을 것 같네요. 휴전을 위하, 종전을 위하여. 입문. 입문으로 넘어가서 혁명의 거리에서 들외지를 읽자. 저자 김재인 출판 느티나무 책방 발매 2016년 5월 18일 되게 책 표지는 마음에 들지만 철학이라는 말에 정말 읽기 싫은데 들레즈라는 사람을 모르겠고요 일단 근데 이 사람의 철학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들외지 철학 특유의 난해성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쓰였다는 점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행한 세 차례의 강의를 기반으로 현장의 친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관련 문학을 꼼꼼히 보충해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새롭게 저술되었다. 안 읽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 잘 모르지만 저는 일반인인 저는 재미를 위주로 책을 골라 읽습니다. 어려운 거 너무 어려운 거 잘 안 읽어요. 책은 기본적으로 재밌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책도 재미있으면 읽겠죠. 근데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는데 무언가 계기가 없는데 그걸 읽는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책 필사의 기초. 이 책 되게 요즘에 핫하던데 필사의 기초. 저자 조경국 출판 유유. 출판사 이름 유유 뭐야. 발매 2016년 6월 4일이고요 이제 다이어리에서 벗어나 조금 더 나아가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안내서이다. 이 책은 메모에 큰 버릇을 드리고 가난한 탓에 큰 돈을 들이지 않은 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시작한 일이 필사라고 말한다. 더불어 저자는 글씨를 예쁘고 가지런히 쓰지 못하더라도 딱히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더라도 좋은 책상과 의자가 없더라도 어쨌든 읽고 써보라고 권한다. 궁극의 도서는 필사라는 것이다. 이 책이 무슨 말을 할지는 진짜 모르겠어도 이 책 뭔가 읽어보고 싶은 기분은 들긴 하는데 저는 사실 필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되게 사실 필사하면 되게 손 아픈 거 아시나요? 뭔가 다른 사람들은 정신 집중된다고 하는데 저는 손이 아파서 싫어요. 근데 그 연필깎기의 정석 그런 것처럼 읽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네요. 필사의 기초라고 하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때 어떤 분이 무슨 무슨 태백산맥인가 뭐 어떤 무슨 되게 두꺼운 책막 복도에서 되게 뭐 남자애들이 난리부르스 쳐가지고 국어 선생님께서 걔네들 데리고 가서 되게 두꺼운 책 필사시킨 걸 내렸다고 들은 적한번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다음 책은, 오, 책 제목 완전 짱이야. 광기, 예술, 글쓰기입니다. 저자는 김남시이고요. 출판사는 자음과 모음. 발매는 2016년 6월 9일. 이 책은 광인의 내면 세계를 자세하게 드러내 보인다. 우리가 갇혀 있는 정상성의 경계들을 초월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념해야만 했던 삶과 사유의 가능성을 끝까지 추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음을 저자는 발견했다. 따라서 저자는 광인들이 만들어낸 세계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유와 삶의 가능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임을 이야기하며 독자를 지적 탐색 여정으로 안내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광인들이 만들어낸 세계? 저는 이 세상에 광인이 아니라는 사람, 말 이상하다. 광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이 정말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갈것 같습니다만, 읽어보고 싶기는 한데 그렇게 끌리진 않아요. 책 표지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어렵습니다. 뭐 그래도 이게 뭔가 끌리는 요소가 그렇게 막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스팅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는 걸 듣고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이 그렇게 끌리는 그런 요소가 없네요. 다음 책. 아직 중간이야. 와. 중간. 동양인은 모나리자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라는 책. 이책저 읽어보려고 사진 찍어놨어요. 제가 파리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갔었는데, 모나리자 앞에 수백 명의 그 동양인 관광객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사진도 찍긴 했는데, 진짜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그냥 다른 그림들이랑 별로 차이를 못 느껴요. 그 온화한 미소라는 거 정말 솔직히 잘 모르겠던데. 다른 그림들 더 열심히 봤어요. 저는 모나리자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다른 그림들 열심히 더 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책이 좀 궁금해요. 저자는 크리스틴 카욜 우흥마요. 이고요. 출판사는 에세이. 발매는 2016년 6월 13일. 이 책은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베이징에 살면서 중국 예술 문화에 관심이 많은 프랑스인 크리스틴 카율과 우한대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중국인 우흉마요가 그 주인공이다. 두 사람의 대화는 예술사에 대한 비판과 에세이의 경계를 스펙터클하게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서양화를 보며 이해되지 않았던 점들과 서양과 동양이 작품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수 있다. 얘는 뭔가 저는 파리에 갔다 와서 그거에 대한 흥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모나리자는 되게 유명한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그림에 저는 흥미가 없습니다만 이책 제목이 정말 끌려요. 동양인은 왜 모나리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책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력 대폭발. 저자는 장현정, 출판 도서출판 3. 뭐지? 도서출판 1도 있고 2도 있는 건가요? 저는 모르겠네. 도서출판 3입니다. 도서출판 3. 표지가 되게 이쁘다. 마법사 같은 할아버지가 있어. 아닌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 마법사가 아니구나. 시가 아닌데 그 파이프를 빨고 있는 할아버지인가? 중절모를 쓴 할아버지 그림이 있네요. 되게 마음에 들어. 역시 교지야. 교지. 발매는 2016년 5월 23일. 소개 말로는 저자는 그동안 청방지축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며 살아왔다. 그는 돌아보면 무턱대고 살아온 시간이었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만큼이나 잘 살아왔다고 말하며 이 책에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든 그 바탕에는 읽고 쓰는 일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한다. 정말 표지가 마음에 들어서 읽으려고 했으나 소개글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비슷한 소개글을 본 거가 있는데 그 책을 오늘 어디지?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이상한 나라의 책방인가? 뭔가 그 책을 우와 책 제목이 끌려 막 이러면서 봤는데 내용이 정말 그냥 책방을 운영한다는 내용이고 뭐 그런 내용인데 되게 재미없더라고요. 그런 거일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근데 이 책은 책 표지가 마음에 드니까 한번 펼쳐보기라도 할 것 같네요. 펼쳐보고 읽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 막 이러면 읽어야죠. 일단 책 월간 책 1탄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반이나 더 남았어. 반이나 더 남아서 2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2탄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팟캐스트 2주의 분홍 감소는 한 달에 두 번은 확실히 올라오고요. 그 외에 추가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 구독 부탁드려요. 자신이 본 책이나 영화를 저에게 소개하고 싶거나 제가 소개한 책이나 영화를 봤거나 이번에 보게 되어서 좋았던 부분이나 감상평을 네이버 블로그나 메일로 적어 보내주시면 따로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던 하루였길 바라며 안녕!